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의 음악카페 제니입니다. 벌써 9월하고도 6일이에요. 정말 빠르게 갑니다. 과학기술이 인간 사이의 소통을 뛰어넘을 그날이 두렵다. 세상은 바보들의 시대가 될 것이다. 60여 년 전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 말이 참 공감이 가요.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휴대폰, 대형마트, DMB 같은 게 있었던 자리에는 원래 고독이 존재했던 자리라고요.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무언가를 생각하는 고독이 흔했죠. 고독이랑 외로움은 좀 다르죠.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고통스러운 외로움은 너무 쉽고 흔한데 즐겁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잠깐 틈만 나면 손에 있는 휴대폰을 붙들고 뭔가 보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은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또 불안하기까지 하고. 자, 화요일 오후네요.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 몇 번씩 돌려보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혼자의 여유를 좀 즐겨보는 것도 괜찮겠죠? 오늘의 첫 번째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뜨거운 감자의 좌절 금지. 쏟아지는 빗방울을 피해갈 순 없는 거죠. 비며 방울 맞는다고 어떻게 되지는 않아. 괜찮아, 괜찮아. 뒤를 돌아보지 마요. 돌아보긴 잃은 거죠. 9월 6일 화요일,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각자 다른 하루를 보내셨겠지만 좌절만큼은 금지입니다. 아자아자. 네, 다음 곡 보내드릴게요. 러브홀릭이 부릅니다. 차라의 숲. 우리가 흔히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는 콤플렉스의 종류가 참 다양하지만 크게 우월 콤플렉스와 열등 콤플렉스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요즘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고 할까요? 뭐 갑질이라고 하죠, 일명. 그것은 우월 콤플렉스의 망발이라고요. 콤플렉스는 나의 힘의 저자 정승아 교수에 따르면 이 빗나간 우월감은 또 다른 이름의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요. 우월감이 전면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뭐 자신만만하면서 거만해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 열등감을 감추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열등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반면에 열등감이 전면에 나타나는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또 위축되어 있으면서 평상시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지 않은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왠지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가 않죠. 그렇게 남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질 시간에 내 자신의 내적인 면을 가꾸는데 시간과 공을 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생기는 게 열등감, 우월감들인데 그런 시간에 내면을 다지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네, 장기화와 얼굴들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너를 위해서 부르는 나의 노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너를 떠올리면 세상에 어떤 화음과 낯선 단어들이 시가 되어 밝게 빛나. 너는 그 사람의 품으로 돌아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표정과 말투와 몸짓으로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내가 아무리 들어보려고 애써도 다시는 들을 수가 없는 목소리로 그 사람의 귓가에다 노래를 불러주고 있네. 너를 위해서 나의 노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밝게 빛나는 너처럼 예쁜 내 노래는 주인을 잃고 파란 하늘에 흩어지네. 별이 되었던 밤하늘 아래 너의 마음은 그를 향해서 밝게 빛나네. 너는 그 사람의 품으로 돌아가 세상 스스로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내가 아무리 들어보려고 애써도 다시는 들을 수가 없는 목소리로 그 사람의 끝까지 사귀고 있네. 너를 위해서 부르는 나의 노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네, 오늘도 화요일에 화요코너 세계로 떠나는 음악여행 홍성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목소리가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네. 아, 감기는 아니에요. 감기처럼 걸린 것 같아요. 아, 네. 목소리가 좀 힘이 없으시네요. 원래 저기 선생님 목소리는 이렇게 땅땅 이렇게 뛰는 목소리인데. 네, 오늘은 아니네. 죄송합니다. 아니, 분위기 있어서 좋아요. 네, 아니에요. 다시 정신을 차릴게요. 네. 오늘 그러면 뭐 새로운 나라로 떠나는 건가요? 아예 비행기를 타고 네네. 남미로 가죠. 아, 남미로. 어디로 갈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디인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열기가 뜨거운 리오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브라질. 네, 브라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 열정의 나라 삼바. 그렇죠. 삼바가 네네. 아주 유명하죠. 네네네. 삼바춤. 네, 그게 생각나죠. 출 줄 아세요? 아이, 그럼 무리한 질문을. 그거 열심히 하면 아마 살이 쫙 빠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네. 브라질 하면 참 재밌는 나라예요. 네. 역사적으로 봐도. 네. 그리고 그 브라질의 원 그 유입되온 네. 그 민족은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아, 브라질에 원래 원주민 말고 네. 또 다른 나라에서 왔군요. 남미 중에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는 포르투갈을 쓰고 나머지 나라는 다 스페인어를 써요. 인구수로 봤을 때 네. 최대 인구 비율로 네, 네. 로서 많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아, 아까 말씀하신 뭐 포르투갈어하고 스페인어라고 네. 했으니까 네. 왠지 포르투갈어? 그렇죠. 아, 맞아요. 나라 수로 네. 볼 때는 남미로 봤을 때는 전체 포르투갈을 그러니까 브라질을 제외한 네. 모든 나라는 스페인어를 쓰고 네. 오로지 브라질만 포르투갈을 써요. 근데 네네. 인구수로는 최대 인원이죠. 아, 그렇군요. 그 이유가 있겠네요. 그러면 국토도 크고. 네. 그리고 인구수도 많고 네. 그리고 남미는 쪼개져 있잖아요. 네, 하루 네, 나라로 네. 인구수로 봤을 때는 그렇진 않고 그렇군요. 그러면 유일하게 네. 포르투갈을 쓰는 브라질 네. 네. 오늘은 브라질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행을 떠나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브라질의 시초가 됐던 네. 그 유럽인들이 포르투갈에서 건너온 인들이에요. 원래 1500년도에 네. 해양 발견이 시작됐을 때 네네.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도 포르투갈이고 아. 포르투갈이 이제 많이 발견을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좀 있었어요. 네. 지금 아직도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독립이 됐지만 네. 앙골라, 모잠비크. 아, 그래요? 거기도 포르투갈을 쓰고 또 한때 마카오. 마카오도 그 포르투갈의 그런 네네. 영향을 받았었고 네. 그리고 이제 브라질. 브라질. 네, 몇 개국, 몇 개 나라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계속 브라질의 역사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럼 식민지 그 포르투갈이 와서 브라질이 그러면 식민지가 됐던 거네, 원주민들이.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그 남미를 보면 스페인이 장악하기 전에 네. 포르투갈이 먼저 했었고 그거를 네. 다 뺏기다시피 한 거예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폴레옹이 전 유럽으로 이제 침략할 네. 때 일시적으로 그 포르투갈에 있는 왕정의 네. 그 왕자가 네. 브라질로 이제 피난을 와요. 아. 그러면서 이제 전제 군주가 유일하게 존속돼 있던 그 한 나라가 이제 브라질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냥 와서 총독들이 이제 지배하는 네네, 그런 그렇죠. 세계였지만 브라질만큼은 직접 왕이 네, 왕자가 들어와요. 아. 왕자가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왕정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이 좀 안정되니까 다시 네. 이 왕자는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 아. 아들을 놔두고 네네. 근데 아들이 봤을 때는 네. 아버지가 떠난 뒤에 자기가 포르투갈에 가서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 남으면서 독립을 네. 이제 원해요. 아, 그러니까 아들이요? 본국에, 네, 아. 본국에다가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피 한 방울 풀리지 않고 네. 독립국가가 돼요, 브라질이. 아, 또 그렇게 특이하게 독립을 하는군요. 네. 근데 이제 이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이제 침략해서 네. 자기 어떤 식민지화를 시켰을 때 거기에 인디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야와 잉카는 틀려요. 아. 이건 또 브라질 그쪽에 네. 데려다가 이제 많은 노예를 쓰고 네. 그 노예들이 이제 다시 도망가면 네. 이제 소수 이제 인원으로 다시 네. 그 오지에 들어가는 거죠. 아마존 같은데 가서 이제 살고 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유입되기 전까지는 이제 그 본토에 있는 인디언을 이제 데려다가 노예를 네네. 썼고 네. 그러다가 이제 1888년도에 노예 제도가 네. 폐지가 돼요. 네. 이러면서 가장 많은 민족이 들어왔던 게 이탈리안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농장, 땅에서부터 커피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재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럼 그 지금도 소수 민족이 그럼 그때 이렇게 흩어졌던 그 그러니까 소수 종족이라고 얘기 되겠죠. 아, 소수 종족이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존에도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네네. 그런 소수종족이 아직 많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 이렇게 보면 네. 해외 토픽에 네. 어디를 이렇게 지나갔더니 못더니 뭐 사람의 흔적이 있었고 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브라질의 원주민들이 네. 도망가서 또 여기저기 숨어서 네. 소수종족이 된, 네. 된 거군요. 네. 그런 역사적 배경이 또 있었네요. 브라질을 하면 삼바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저의 무식함이. 근데 이 삼바도 결국은 네. 그 아프리카에서 유입되어 있던 그 흑인 노예들 있죠. 네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섞인 다 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굉장히 경쾌한 면도 있지만 네네. 외혼을 자극하는 그 슬픔도 젖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프리카의 음악, 그 막 현란한 발, 막 춤 이렇게 추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브라질도 여러 가지 음악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유입되어온 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뭐 되어 있는 네, 그런 네. 음악도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 유입되어 있는 흑인이라고 또 같이 융합된 음악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브라질을 보면 참 그래서 제가 오늘 첫 곡으로 네. 아주 재미있는 노래를 하나 먼저 보내드릴게요. 아, 네네. 브라질의 네. 재미있는 노래. 네. 어떤 걸까요? 바랑 베르메로 뽀르보세라를 해가지고 네, 안 따라할게요. 뽀르보세라는 게 너를 위해서라면 아. 그런 단어의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게 포르투갈어네요, 그러니까. 네. 네네. 포르투갈어죠. 네. 저 이거 보면 노래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10년 전에도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아, 10년 전에요? 네. 그러니까 가사가 재밌어서 네네. 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 중에 하나죠. 네. 네. 한번 잠깐 가사를 좀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노래 듣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있어요. 이게 포르투갈어라서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네. 느낌을. 느낌은 지붕 위에서 탱고도 출 거야. 네. 지하철길을 청소할 거야. 걸어서 리우에서 살바도르까지 갈 거야.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지옥으로 여행할 거야. 아, 그녀를 위해서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겨울에 얼음물로 목욕할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가사 내용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듣기 참 쉬운 그 멜로디는 쉬운 노래예요. 네네. 그럼 일단 듣고 올까요? 네. 네. 그럼 브라질의 네. 뭐라고 그랬죠? 뽀르보세를 하면 되죠. 뽀르보세 뭐.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Dançaria tango no teto, eu limparia os trilhos do metrô, eu iria a pé do Rio a Salvador. Eu aceitaria a vida como ela é, viajaria a prazo pro inferno, eu tomaria banho gelado no inverno. Por você eu deixaria de beber, por você eu ficaria rico no mês, eu dormiria de meia pra virar burguês, eu mudaria até o meu nome, eu viveria em greve de fome, desejaria todo dia a mesma mulher. Daria todo o céu de vermelho, eu teria mais herdeiros que um coelho. Eu aceitaria a vida como ela é, viajaria a prazo pro inferno, eu tomaria banho gelado no inverno. Eu mudaria até o meu nome, eu viveria em greve de fome, desejaria todo dia a mesma mulher. Por você, desejaria todo dia a mesma mulher. Por você, por você, por você, por você, por você, por você, por você. 아, 브라질에서 한 10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노래라고 네. 소개시켜 주셨는데 뽀르보세. 네. 아, 이게 리듬이 되게 단순하면서도 경쾌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네네네 그렇죠. 네, 네. 반복되는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녀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거야 뭐 이런 건가 봐요. 계속 네. 가사가 네, 재밌게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떤 곡으로 바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브라질을 보면 네. 음악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그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네. 짧은 시간이고 네. 네. 오늘 일단 노래들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네. 다음 네. 시간에 네. 다시 할 때는 장르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인데 네.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네. Elle se quitte pour you, fait amour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원래 가수가 있는데 남자분이 하는 거는 좀 늘어져요. 그래서 아. 여자가 한 게 더 좋아서 아. 제가 다른 여자분이 한 노래로 네네. 한번 불러 저 보여드릴게요. 네, 사랑 노래네요. 네, 그것도 사랑의 노래예요. 네, 네.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네. Seria atento antes, e com tal zelo, e sempre e tanto, que mesmo em face do maior encanto, dele se encante mais meu pensamento. Quero vivê-lo em cada vão momento, e em seu louvor, hei de espalhar meu canto, e rir meu riso e derramar meu pranto. Ao seu pesar, ao seu contentamento. E assim, quando mais tarde me procure, quem sabe a morte, a angústia de quem vive, quem sabe a solidão, o fim de quem ama, eu possa me dizer do amor que tive, que não seja imortal, posto que é chama, mas que seja infinito enquanto dura. Eu sei que vou sofrer a eterna desventura de viver à espera de viver ao lado teu por toda minha vida. 여행 떠나갈 땐 하나 두어 호텔 쿠폰 모두 하나 두어 기억 남는 추억 하나 두어 맞춤 여행 하나 두어 전 세계 어디든지 티켓팅도 하나 두어 뉴질랜드 여행까지 하나 두어 하나 투어 뉴질랜드 Your lawyer played a perfect move.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되게 뭐 애절하면서도 감미로운 느낌의 노래 같아요. 네. 네네. 근데 원래 원작자는 네. 그 모아레스라는 사람 따로 있어요. 남자분이 이걸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버전보다는 여자분이 부르는 게 더 감미로울 수도 있어서 여자분 걸로 제가 부른 거거든요. 원작이 원래 네. 남자분이 부르신 거군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장르로 말하자면 네. 뭐냐면 보사노바라는 앨범이에요. 이게 또 하나의 재즈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 모리스라는 사람의 모아레스라는 사람의 그 앨범에 네. 있는 것 중에서 네. 음악들이 그러니까 이 음악이 좀 유명한 게 뭐냐면 네, 네. 그 브라질에 그래서 네. 정말 그 100개의 네. 그 CD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앨범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평가받고 네, 평가받은 그 앨범 중에 한 노래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여자분 한 걸로 제가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리메이크를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부산에도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아요. 네, 우리가 네. 그냥 삼바만 생각하시지만 네. 슬픈 것도 있고 감미로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쾌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는 게 그게 달아서. 아, 저도 다시 공부하는 중이에요. 또 브라질하고 또 느낌이 그러니까 그냥 브라질 하면 그냥 단편적으로 떠올랐던 음악하고는 네. 좀 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굉장히 슬픈 것도 많아요. 그 아프리카 역사적 배경에 흑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 고향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면 대부분 다 북이 있죠. 네. 조그만 거, 큰 북, 옆에다 메고 막 하는 거. 북 이름은 모르겠지만 네, 그걸로 네. 손으로 치는 거. 그게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하면 쌈밤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에서 자기가 번 돈을 네. 다 그 옷 만드는 걸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네, 그날 네. 자기가 이뻐야 되고 멋있어야 네. 되고 네. 뭐 화려해야 되고. 네. 그게 이제 일반 그 브라질의 그 일반 일상적인 생활에 네, 중요한 그날 그 삼바 고 하는 기간 그거를 네네. 위해서 산다라고 해도 되죠. 1년 동안 삼바 축제를 위해서 네. 일을 하는 거군요. 네. 네. 저기 여기서도 뭐 1년 동안 일해서 12월에 홀리데이 여행 가려고 뭐 일한다고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선 그렇게 네, 얘기하죠. 네, 네. 그거 몇 년씩 모아놨다가 네. 한꺼번에 뭐 6개월 뭐 어디 갔다 오신다고 하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또 그런 문화에 젖어 있고 그러니까 문화에 또 따라서 브라질은 또 틀리죠. 그러네요. 약간 네. 그러니까 열정적인 모습을 겉으로 보이면서도 그 안에 역사적인 배경이 네. 아 많이 그 슬픔을 갖고 있는 게 보이네요. 네. 네. 네 다음에 들려드릴 거군요. 이제 또 하나의 장르인데 네. 이게 이제 삼바라고 착각할 정도로 비슷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파고지라는 그 또 하나의 또 다른 브라질의 종류예요. 아, 파고지? 네. 그래서 여기도 또 다른 음반에 나왔던 건데 굉장히 네. 경쾌해요. 그래서 네. 이걸 들어보시면 네. 아, 삼바? 근데 삼바는 아니에요. 네. 파고지라는 또 다른 장르의 네, 장르 삼바랑 비슷한 느낌이 네. 나는 네. 그럼 일단 음악을 한번 듣고 보고서 다시 얘기할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노래 제목이 뭔가요? 이거는 콘세로. 그러니까 그 DVD에 있는 네. 그 어떤 음반에 또 속해 있는 노래예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아우비노 올림포라는 음반 안에 속해 있는 콘셀로 보시겠습니다. Desse baixo astral, pega a cabeça, enfrente o mal, e agindo assim, será vital para o seu coração. É que em cada experiência se aprende uma lição. Eu já sofri por amar assim, me dediquei, mas foi tudo em vão. A cabeça em frente ao mal, que agindo assim será vital para o seu coração. É que em cada experiência se aprende uma lição. Eu já sofri por amar assim. Adilson Bispo e Zé Roberto, manda! 느낌이 이 삼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삼바보다는 좀 덜 격정적인 것 같아요. 느낌이 조금 그렇죠. 네네, 근데 딱 네네. 들어봤을 때는 다 삼바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네. 착각을 해요. 네, 약간 그런 게 다른 장르라고는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이 장르가 파고지 파고지라는 장르의 네. 음악 그냥 들어서 참 좋네요. 귀가 즐거운 거죠. 네네. 들어보면. 네. 그럼 우리 다음에. 저희 귀를 즐겁게 할 곡은 네. 무엇인가요? 아 굉장히 경쾌해요. 아 더 경쾌해요. 점점 경쾌해지나 봐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가사보다는 네. 굉장히 리듬이 굉장히 화려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이 노래가 Somebody Janeiro라는 건데 굉장히 네. 유명한 건데 그 브라질에 있는 가수가 부른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러면 이거는 독일에서 결성되어 있는 키리네스 그 그룹이에요. 아 독일 그룹이에요. 네, 그 그룹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럼 그게 쌈바인가요? 지금 네. 우리가 결국 쌈바를 듣게 네. 되는 건가요? 쌈바디 자네이로라는 노래예요. 아 근데 특이하네요. 왜 독일 사람들이? 원래 전 세계인들은 다 쌈바를 사랑하지 않나요? 네. 한번 들어봐야지 알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오늘 벌써 이게 그 브라질 네 번째 곡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곡이 마지막 곡인가요? 오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네. 그런 노래로 할게요. 아,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브라질 편이 나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 들어볼 수 없겠네요. 네. 들어봐 주세요. 삼바 마지막 곡 들어보고 오늘 저기 우리 선생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네. 나누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곡 소개시켜 주시고 가세요. 아, 노래요? 삼바디 자네이로. 삼바디 자네이로. 네. 감사합니다. 네. 삼바.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날 생각해줘 나를 아, 이제는 벌써 완연한 봄 기운이 만연하지만 틈새에 숨어있는 겨울에게 작별하면서 아, 1990년대죠.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방송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사이트 www.spmtv.kr에 들어오셔서 사연 편지함에 편지와 신청곡을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는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에 바우처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아, 영화, 티네이저 영화죠. The Perks of Being a Wallflower의 OST입니다. It's Time by Imagine Dragons.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으시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세요.